정동주 총연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연일꾼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이 밖에 대표단은 과학기술 전당, 평양 메기공장, 평양 강냉이 가공공장 등을 참관했습니다.